들어도 좋아요. 가슴이 행복하니까 마음이 아파도 좋아요. 사랑은 그런 거니까. 그대 곁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많아요. 그대 곁에 있을 때 나는 안개꽃이에요. 눈물이 마를 때까지 마음이 아파도 나는 그대 곁에서 외로워도 가슴은 행복해요. 나는 그대 곁에서 외로워도 가슴은 행복해요. 나는 그대 곁에서 외로워도 가슴은 행복해요.